뻔하겠지만 내 얘기를 들어줘. Oh yeah. 난 변명 따위 질색이지만 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난. 어제딴 여자와 밥을 먹었어. 네가 미웠어. 너무 미웠어. 신호등은 빨간불 기다려도 바뀌지 않아 바람불 일방통에 그 반대로 난 걸었어 이런 마주치가 기대해 번지면 깜빡이는 가로등 거기서 있어 난 오늘 언제 꺼질까 위태해 보여 날 보는 것 같아 꺼지면 힘들단 걸 알아 미련한 건 날만 계속 널 찾아 내가 무슨 짓을 하던지 너는 질투도 없어 전혀 신경조차 안 써 나를 나에게 이럴 순 없어.